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곳과 관련해서 적덕인의 나이지리아, 중국 홍콩, 쿠웨이트, 볼가리아, 프랑스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와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우리나라 상설 대표부,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 대표부에서 12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위원회와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성대의 경축, 일심단결로 승리 떨쳐온 내조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성원들,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